깊이 빠진 그날부터 이별은 시작된 거야. 한자밖에 안 되는 가슴, 부자도 못 되는 가슴, 예시당초 내가 없었다. 부자처럼 다 같은 나쁜 당신은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.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돌려줄 거야. 다짐하고 발길을 돌려버리자 남자 모든 건 여자 눈물에 산산이 부서지니까 사랑에 깊이 빠진 그날부터 이별은 시작된 거야. 한자밖에 안 되는 가슴, 두자도 못 되는 가슴, 애시당초 내가 없었다. 무작정 다가선 나쁜 당신은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.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돌려줄 거야.